하나 둘 꺼져가고 술잔에 고독만이 쌓일 때 마지막 춤을 추는 너와 나는 이별의 서러움을 달래기로 내 사랑을 하면서도 차마 말 못하고 떨리는 가슴만이 고백하는 말 그 느낌 음악 속에 마음을 묻어버리네 아 술잔에 고독만이 쌓일 때 마지막 춤을 추는 너와 나는 이별의 서러움